해앞에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2시간 30분이 걸려도 코스를 잘못 잡은 자신을 탓하기. 가스가 폭발하더라도 연탄 대신 도시가스를 택한 자신을 탓하기. 내가 사는 아파트가 바다모래로 지어졌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이사 잘못한 자신을 탓하기. 내가 낸 세금이 세도들의 호주머니에 가 있더라도 그 세무서 관할에 살고 있는 자신을 탓하기. 다리가 무너져도 그래, 체중 많이 나가는 우리가 너무 자주 지나다녔어, 이렇게 생각하기.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동 강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 시민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철칙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더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상둥상둥 왕년자 기차를 타고.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모두들 가슴 속에 뚜렷이 있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영화 바보들의 행진 중에서 고래사냥 송창식의 노래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자양이동의 박혜전 씨 그리고 여러분 좀 시원한 기분 드셨습니까? 자, 광주 서구 농성일동에서 구정필 씨의 얘기도 여러분께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 들어갔대요. 손님이 말하길 아저씨 맥가이버 TV 드라마 보시죠? 이발사. 네. 손님. 그럼 거기 나온 주인공처럼 이발 좀 해주세요. 이발사. 그러지요. 자, 손님은 금세 잠이 들었대요. 잠시 후에 이발사. 저 다 됐습니다, 손님. 거울을 본 손님. 너무나 놀라면서. 아니, 왜 대머리를. 이발사. 맥가이버의 주인공이 손통 곡장 아닌가요? 서울 구로구 가리봉 3동의 이선문 학생 즐거운 시험이 되고 있나요? 맥가이버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가 주소인 FM 영화음악입니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겨울 안개를 닮은 목소리 스팅의 When We Dance. 스팅의 새로운 앨범 Fields of Gold, The Best of Sting을 찾으세요. Hologram.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서울 풍문여고의 모범생 은미야. 김재학 선생님의 애기 예지가 글쎄요 이 곡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마음만은 곡에 담아서 띄어 보내드렸습니다. 스탠리 블랙이 주연한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찰리 채플린의 라임라이트 테마였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되는 레오 게라락스 감독, 레우스 게라락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레우스 게라락스 감독의 영화 모베상 나쁜 피에 이 라임라이트의 테마가 삽입되어 있어요. 천재 감독 레우스 게라락스가 역시 천재 감독인 찰리 채플린에게 바치는 일종의 존경의 의미겠죠. 요즘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나쁜 피를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영화가 좋기 때문이에요. 레오스 게락스는 세 번째 영화인 뽕누프의 연인들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내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연출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레오스 게락스 감독의 본명은 알렉스 듀퐁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항상 알렉스죠. 그리고 그 알렉스 역은 또 늘 드니라방이 맡고 있습니다. 레오스 게락스 감독은 복화술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모베상에서 드니라방도 복화술을 합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생긴 모습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드니라방을 흔히 레오스 게락스 감독의 분신이라고 부르죠. 모베상에는 정말 황홀하다고 할 만큼 색채들이 아주 화려한데요. 또 대사들도 마치 귀절 같습니다. 드니라방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뱃속에는 시멘트가 들어있는 것 같아.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시멘트에 절여지는 것 같아. 글쎄요, 레오스 게락스 감독이 느끼는 사랑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비밀 같은 것인가 봅니다. 레오스 게락스 감독 하면은 느니라방만큼이나 친한 배우가 또 있죠. 줄리엣 비너 씨. 우리에게 참 친숙한 배우입니다. 86년에 만들어진 모베상은 그녀가 아직 신인이었을 때 출연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 속의 줄리엣 비너 씨는 투명하고 아주 해맑습니다. 조금은 졸린 듯이 반쯤 감은 눈을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는 얼굴이 정말 사랑스럽죠. 레오스 게락스 감독도 그녀의 이런 얼굴을 사랑했는지 모베상에서 그녀의 얼굴을 자주 비클로즈업 시킵니다. 그런데요, 그 해맑던 모습이 6년 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극장 예고편에서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베상에 이어서 바로 이 영화가 나오죠. 이번에 개봉되는 줄리엣 비너시 주연의 또 한편의 영화 데메시입니다. 자, 즈비그니의 프라이스너가 음악을 맡은 데메시 중에서 데메시 띄워드립니다. 역시 지비그니 프라이즈너죠. 정말 운명적인 어떤 예감을 할 수 있는 음악인데요. 데메시 중에서 데메시 띄워드렸습니다. 92년도 작품이죠. 데메시요. 모베상은 86년도 작품이니까 모베상으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줄리에트 비노시의 신인 시절과 전성기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죠. 모베상이나 데메시나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은 오래 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편 다 한 2, 3년 전에 수입됐지만 모베상은 흥행성을 조금 생각한 수입사와 극장 측이 공인하느라고, 또 데미지는 공륜이 심의 결과 불륜, 노출 과다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상영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데미지를 만든 로이말 감독이 지난해 8월에 격려차 우리나라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로이말 하면은 까네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 등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지닌 감독이고요. 또 여배우 캔디스 버겐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는 영화 데미지에 섹스를 통한 부르주아 도덕성의 거부라는 주제를 담았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이야기는 좀 간단합니다. 중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명예와 돈을 다 갖춘 그는 미모의 아내, 착실한 자식들과 함께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이고 건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신문사 기자인 아들의 애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였죠. 그때부터 며느리가 될 여자와 아버지의 비밀스런 정사, 그리고 그녀와 아들의 공식적인 연애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륜을 거스린 그들의 사랑 앞에 곧 파멸이 닥쳐옵니다. 이야기 구조는 참 간단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결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감독은 상류계 측의 허위의식을 표현하려고 한 것인데요. 우리 영화 관계자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지나친 성애 장면, 그리고 도덕, 그러니까 윤리관이 문제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루이말 감독은 데미지가 지나친 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 본능이라든지 연인 같은 영화가 더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영화 속에서 정말 우려해야 할 것은 정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폭력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이 데미지는 그동안 참 많은 화제거리로 궁금증을 갖게 했던 것이 사실이죠. 로이말 감독, 누벨바그 세대지만 다른 편에서 활동한 감독입니다. 레오스 게락스 감독은 누벨바그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고요. 꼭 뭐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모베상과 데미시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 것은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두 감독의 영화를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줄리에트 비노시의 연기 변신과 연륜을 또한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영화 데미쉬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세계 영화계는 굉장히 바빠집니다. 극장의 관객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기간이거든요. 국내 상황 역시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대충 헐리우드 영화들이 극장가로 휩쓸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웬만하면 이 시기에 개봉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 영화가 몇 편 개봉됩니다. 그 가운데 오랜만에 활동을 재개한 배창호 감독의 신작 젊은 남자가 들어있네요. 배창호 감독은 3년 전에 천국의 계단이 비평, 흥행, 양면에서 전부 실패하면서 휴식상태에 들어가 있었죠. 감독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3년 동안 살도 빼고 신세대의 기류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동안 제목처럼 신세대의 젊은 남자를 소재로 한 영화의 시나리오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자, 젊은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한입니다. 한은 4명의 여자를 만납니다. 미국 유학파 지니, 또 도발적인 매력을 지닌 제이, 부와 미모, 그리고 지성까지 겸비한 연상의 여인 승혜, 또 자신을 인류 모델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육체적인 사랑을 요구해오는 모델 에이전시의 매니저 손실장. 이 네 명의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는 야망과 욕망, 또 진실한 사랑에서 갈등합니다. 영화의 소재가 그런지 출연진들이 또 다 젊습니다. 이 주인공 한 역은 요즘 신인 남자 배우군의 중심처럼 손꼽히고 있는 이정재 씨가 맡았고요. 인기가 한창인 신은경 씨가 도발적인 제이로 나오고 또 이은경 씨가 연상의 여인 승혜로, 전미선 씨가 미국 유학파 진이로, 또 김보연 씨가 모델 에이전시의 손실장으로 나옵니다. 압구정동이나 홍대 피카소 거리 같은 그 신세대들 천국에서 주로 촬영을 했다는데요. 글쎄요, 젊지만은 않은 배창호 감독이 그리는 젊은 남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젊은 남자의 주제가 한번 들어보죠. 제목은 길이 끝난 곳에서고요. 주연을 맡은 이정재 씨가 노래까지 부릅니다. 아마 연기는 이 노래보다 훨씬 잘했겠죠. 이정재 씨가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젊은 남자 중에서 길이 끝난 곳에서 띄워드렸어요. 자, 이제 오랜만에 새로 출시되는 비디오 프로그램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에는 비디오 업계와 이 영화 업계와 그러니까 극장가와 이렇게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극장가에서도 참 좋은 영화들 많이 상영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비디오계에서는 극장 상영이 안 돼서 볼 수 없었던 해외 유명 걸작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참 우리들 또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리 레빈슨 감독의 지미 헐리우드과 론 하워드 감독의 페이퍼가 주목을 끌고 있어요. 베리 레빈슨 감독 하면은 레인맨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배우로 성공하는 꿈을 가진 지미는 날마다 헐리우드 거리를 패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스테레오를 도난당하자 친구 윌리엄과 함께 범인을 찾아 나서죠. 끈질긴 추적 끝에 범행 현장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를 SOS라는 서명으로 경찰서에 넘기죠. 언론에서는 이 일을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면서 SOS를 영웅시하죠. 그러자 지미는 숨어서 그 정의의 사도 노릇에 더 열중하게 됩니다. 코미디 배우인 조 페시와 그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그 미국인들에게 남아있는 그 미국인들만의 전형적인 영웅주의를 아주 코믹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작품인 페이퍼는 론 하워드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분노의 역류로 또 유명한 감독이죠. 스펙타클한 화면 구성을 장기로 하고 있는 감독인데요. 이 페이퍼는 살인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경찰 내부에 감춰진 더 큰 사건을 발견하면서 일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작품들 외에도 그 옛날 영화가 다시 비디오로 출시됐는데요. 굉장히 반가우실 거예요. 그 엘리아 카잔 감독의 비비안 리와 마론 브란도가 주연을 맡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비디오로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크레이드와 맥라이언 부부가 이너 스페이스 이후에 함께 출연한 Fresh in Bone, 악몽도 극장 상영되지 않고 그대로 비디오로 출시되었네요. 영화 지미 헐리우드에 삽입된 곡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경일여자 고등학교 2학년 10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 함께 듣고 싶다고 대구 중구 대봉일동에서 박소윤 양 편지 보내주셨고요. 나주의 경숙양도 친구 세나 그리고 나주 고등학교 2학년 2반 이쁜이들과 같이 듣고 싶다 그랬는데요. 예쁜지 안 예쁜지 제가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예쁜이들에게 어울리는 아주 깨끗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After the Gold Rush라는 곡인데요. 노래는 Prelude라는 아주 깨끗한 아카펠라 합창단이 부릅니다. Well, I dreamed I saw the knights in armor come and saying something about a queen. There were peasants singing and drummers drumming and the archers split the tree. There was a fanfare blowing to the sun that was floating on the breeze. Look at Mother Nature on the run in the 1917. I was lying in a burned out basement with the full moon in my eyes. I was hoping for a replacement when the sun burst through the skies. There was a band playing in my head and I felt like getting high. Thinking about what a friend had said, I was hoping it was a lie. Well, I dreamed I saw the silver spaceships flying in the yellow haze of the sun. There were children crying and banners flying all around the chosen one. 가 부른 노래 지미 헐리윗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삼동의 박유리양 친구 강미랑 함께 들으세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천장지구 중에서 미연드가 부르는 곡인데요. 단잠적 온유 또 안찬동 원로우라는 곡으로 보통으로는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번에는 광동어로 부릅니다. 웨이증호회 지금까지 그 사랑을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 未曾后悔，是甘心决定。莫问那可注定，若然是错，从不加理会。命运究竟未明，实理想难分得清楚，未让两手分开。人生虽短暂，无悔共你穿梭天边与海外，重温的景象，历史之。望一一领会，浪漫片刻足够。望原谅我，未给一句话，独自去闯尽头。劳问世间情，怎可得瞬间？尽是困忧不息。人生虽短暂，无悔共你穿梭天边与海岸，重温的景象，仍需渐淡，真心你莫忘记。 해가 뜨면 힘이 빠지고 잠에 취하며 달이 뜨면 남아도는 생기를 주체하지 못하신다고요.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의 이화준 씨. 아침 인사를 저에게 전하셨네요. 네, 이화준 씨 아침은 지금이군요. 잘 들으셨습니까? 경북 고영군 성산면에서 김인경 씨도 신청해 주신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미승후회 비안드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2동의 권경순 씨, 네덜란드 피아니스트 얀 베인의 피아노로 I Will Always Love You를 듣고 싶다고 하셨죠? 자, 이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얀 베인이 연주합니다. 영화 버디가드 중에서 아주 오랜만에 들려드리죠. I Will Always Love You 띄워드립니다. 시원한 탄산수 한 잔 마신 기분입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윤연암 학생 그리고 하이텔의 안인경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밤 그리고 도시 중에서 The Great Pretender 프레디 머큐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야 생일이 졸졸이 있네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김익규 씨, 과친구 혜선이 웅호 씨 축하드리고요. 인천 북구 부평일동의 전보배 씨가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꽃 모양 같나 봐요. 이쁜이 연미 또 은정이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예희랑 꼭 음악을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성함을 안 적어주셨네요. 이분이 누굴까요? 여하튼간에 예희라는 이름 예쁜 친구들도 함께 들어주시고 대구동구 검사동의 이연숙씨, 부천 원미구의 이종석씨, 그리고 서울 양천구 모기동의 이윤희씨, 대전 동구 대일동의 전현미양 오늘 마지막 곡 함께하겠습니다. 참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광청자로 가신 주양양 너무 이렇게 예쁘게 편지나 엽서 보내지 마세요. 저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너무 예쁘게 꾸며주시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쌓아두기에는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주양씨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 저와 홍동식 PD에게 함께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드라큘라 중에서 골랐어요. 원종고등학교 1학년 7반 48번의 한중근 학생과 하이텔의 육철수 씨 신청해 주셨고요. 서울 서초 4동의 조진희 씨, 또 서울 중고 필동의 박민경 씨 신청해 주셨네요. 박민경 학생에게는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도 보내드립니다. 자, 드라큘라 중에서 애니레녹스가 부르는 Love Song for Vampir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It'd be